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? 1번, 다음 주에 갈 거예요. 2번,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. 3번,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. 4번,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.